성경의 처음 두 장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은 아주 놀랍게 대조가 되면서도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는 정말 한 사람이 이 성경 전체를 써도 그렇게 쓸 수 없을 만큼 놀랍게 통일성이 있고 또 대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낙원이었던 에덴의 환경이 마지막 거룩한 성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새 예루살렘, 여기 어린 양의 신부라 하는 새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17장부터 19장 초반에 보았던 멸망받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개념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다음 2차적으로는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일곱 교회 이야기를 봤죠. 주님께서 일곱 교회, 다 문제가 있고 불완전한 교회들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로,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어떻게 승리한 후에 영광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얻게 될 장래의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 2장에 있는 그 낙원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2장이겠죠. 그 모습과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처럼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로 시작하죠. 그와 같이 새로운 창조, 그 처음에 것들은 없어졌다. 근데 이 말은 기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다 없어졌다 하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럽혀진 것, 그 모든 더럽혀진, 말하자면 죄와 저주와 위험과 불안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 언급한 게 그것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아주 불안한 요소죠.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 불안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격동함, 쉼 없이 흔들리는 그런 바다의 모습, 이런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는 새 예루살렘은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던 큰 성 바벨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신부 입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부요,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하나의 그냥 도시다, 성이라고 그러니까요, 도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이다. 20장 9절에서 어저께 본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종종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아주 언약의 중요한 문구인데 그 말씀을 반복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이제 진짜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해왔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주님과 가졌던 관계의 용어들로 표시가 되기는 하지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죄와 관련되었던 요소들이 다 사라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죄와 관련된 죄로 말미암은 요소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완전한 즐거움도 완전한 샬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저 헛된 말이 아니라 헛된 선언이 아니라 이 말은 신실하고 5절 하반절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6절에 주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끝이다. 시작하셨고 끝내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해서 심판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망을 주십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이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삶과 직결된 것이지만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영광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인데 9절에 천사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가 사실 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모습,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천사가 이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보니까 2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빛난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체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반사될 만큼 우리가 깨끗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도 하늘의 보좌 환상이 보석들로 그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그 보석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묘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그런 보석의 이름들이 쭉 에덴 동산에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을 보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성곽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크고 높았고 뿐만 아니라 두께가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이 성벽의 두께를 지금 측량한 거예요. 성벽의 두께를 측량했는데 144규빗 그러면 65미터예요. 65미터면은 굉장하죠. 이 성벽의 두께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안전한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65미터나 되는 성벽 만리장성도 몇 미터 되겠어요. 65미터가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이 12개가 있는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문 하나가 그러니까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65미터나 되는 성벽의 두께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진주로 된 문이 12개가 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진주겠죠. 12 진주문이다. 근데 그 진주에는 각각 12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또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다. 문과 달리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성은 곧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은 금 갈대자로 이제 천사가 재는데 측량을 하는데 16절에 중반에 보면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2,200km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예요. 2,200km, 뭐 우리나라 서울 부산 400km 되나요? 여튼 한 백두에서 한라 뭐 한 800,000 되나요? 2,200km다. 이게 정육면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뭐죠? 그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는 정육면체였죠.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조금도 뭔가 길쭉하거나 어떤 튀어나오지 않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성소처럼 이 성은 아주 큰 성이고 두터운 성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지성소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22절 이하에 어떤 삶인가 그 삶은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가서 예배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삶인 것이 그냥 무활동의 삶이 아니에요. 24절 이하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낮의 성문들을 닫지 아니한다. 밤이 없다. 왜? 해와 달의 비침도 쓸 데가 없다. 그렇게 또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1장에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인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날짜가 없고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삶은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석의 이름들이 또 쭉 나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성의 영광스러움을 단장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게 뭐 보석으로 단장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소로서의 개념만이 아니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문에 새겨져 있고 열두 사도 이름이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설명할 때에도 전부 이 12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들이에요. 144규빗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12,000 스타디온이다. 전부 이것이 2,200km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전투하는 교회는 어느덧 마치 술람미 여인을 사람들은 너는 까무잡잡하다 놀렸지만 왕의 신부로 단장하고 등장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는 있고 또 조만간 우리는 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누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으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이 믿음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교회와 저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